요즘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이 말이 얼마나 옳은지 스티븐 브릴이라는 사람이 뉴욕의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해서 시험해봤다고 합니다. 영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처럼 가장해서요. 그런데 그를 속인 기사는 37명 가운데 딱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제외한 36명의 기사, 그 대부분이 그를 똑바로 목적지에 데려다 주었고요. 또 정확하게 요금을 청구했습니다. 심지어 거리가 얼마 되지 않으니 걸어가라는 그렇게 충고하는 기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몇몇 기사는 뉴욕의 사기꾼이 득실거리니 조심해서 다니라고 당부까지 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광주에서 미은씨가 보내주신 글로 오늘 FM영화음악 시작해봤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일들인데도 읽는 순간은 감격했었습니다. 아, 정말 우리나라도 우리 택시기사분들도 전부 이렇다면 뭐 UR이나 TR이나 BR이나 또 핵이니 상무대니 신문에서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도 아직은 세상은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경기도 고양 마두 이동에서 조주영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칼리토스 웨이 중에서 디스코 곡이었죠. Fly Robin Fly, Silver Convention의 음성으로 띄워드렸는데요. 이 곡이 75년도, 그러니까 10년 전에 12월 빌보드 차트 3주 동안이나 1위를 했다는 그런 곡인데요. 이 디스코 음악 칼리토스 웨이 중에서 사람들이 전부 통넓은 바지 입고 깃이 엄청 뾰족한 그런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그 장면에서 나왔었죠. 조세용 씨가 이 곡을 신청하신 데는 이유가 있네요. 4월 25일이 조세용 씨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 알파치노의 생일이었는데, 지금 그 날짜가 지나가긴 했지만 그의 가장 커다란 매력인 눈에 대한 얘기와 함께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알파치노의 눈에서는 냉정함과 차가움이 느껴지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외로움과 고독, 다정함을 느낄 수 있다고요. 저도 동감합니다. 자, 알파치노의 생일 지났지만 축하하면서요. 칼리토스 웨이 중에서 한 곡 띄워드렸습니다. 북 인천 여중 3학년의 박다미 학생, 보라색을 좋아한다 그랬는데 정말 편지 가득 아주 보라색이 예쁘게 물들어져 있네요. 박다미 학생. 자, 잠시 박다미 학생의 신청곡 띄워드리기 전에요. 저희가 5월부터 새로 마련한 조그마한 선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요, 하루에 한 명씩 엽서나 하이틀이나 문화 좋은 사연들을 뽑아서요, 그분께 음반을 한 장을 보내드립니다. 중국 영화 음악 모음집이라는 음반인데요. 지금 음반을 보니까 뭐, 폐왕별이 중에서 뽀둥이라는, 이해하지 못해요라는 곡도 들어있고요. 중한조의 주제곡도 들어있고 아주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중국 영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그만인 선물일 것 같은데요. 이 시간 끝날 때쯤에 한 분을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 성동구 자양이동의 장민영 씨께 띄워드립니다. 민영 씨 듣고 계세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중에서 비발디의 만돌린 협주곡 1악장 알레그로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입니다. Mystery Train. 엘비스 프레슬리 하면 백인 문화의 어떤 대표적인 엔터테이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가 이 노래에서는 흑인의 목소리를 담아서 노래한 그런 곡입니다. 흑인 노예들이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호송되는 끌려가는, 그러면서 이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뭔가 이상한 기차다라는 어떤 흑인의 애환을 담은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Mystery Train, 영화 Mystery Train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아마도 엘비스 프레슬리가 락큰롤의 한 뿌리인 흑인 음악을 잊지 않고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이 Mystery Train은 많은 분들이 꼭 보고 싶어하는 영화 중에 하나죠. 저희 시간에도 여러 번 소개는 해드렸는데요. 주인공인 한 쌍의 일본 남녀가 멤피스에 있는 엘비스의 집, 그러니까 그레이슬랜드로 찾아가면서 영화가 시작되는데요. 남자는 칼 포킨스의 팬이고요. 여자는 엘비스의 열렬한 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집, 그레이슬랜드요. 얼마나 큰 집인가 하면 엘비스가 살아있을 때에는 입구에서부터 현관까지 모든 방문객은 일단 자신의 차를 주차시킨 다음에 특별히 마련된 소형차를 타고 들어가야 했답니다. 그 소형차는 모양이 왜 무슨 랜드니 뭐 하는 큰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볼 수 있는 범퍼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하튼간에 엘비스는 평소에 이 그레이슬랜드 내에서 시간 있을 때마다 경호원들과 범퍼카 경주를 즐겼다고도 합니다. 자, 그룹 U2가 만든 록 다큐멘터리, 록큐멘터리 영화가 한 편이 있는데요. 그 Rattle and Hum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 U2가 그레이슬랜드 안에 엘비스 프레슬리의 방에서 연주하는 장면을 그 비디오에 담아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룹 U2 역시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엘비스는 하나의 정신이다. 글쎄요, 엘비스의 정신이라, 락큰롤의 정신이라고 그런 말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엘비스를 가리켜서 락큰롤의 황제라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락큰롤의 정신, 엘비스의 정신이 넘쳐 흐르는 또 하나의 영화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목은 레드 핫인데요. 우선 한 곡 들어보죠. All Shook Up. 자, 여러분도 모두 한번 흔들어 보셨습니까? 제가 라디오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항상 기분이 좋지만은 않아요. 어떨 때는 참 영 찜찜한데 즐겁게 방송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음악으로서 기분을 조금씩 풀어보곤 하는데 오늘도 제가 이 음악이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영화 레드핫 중에서 띄워드렸는데요. 신청하신 분들이 많네요. 경기도 고양 마두 이동의 김용우 씨, 동대문구 청량리에서 김기화 학생, 서울 성동구 성수일가에서 김경수 씨, 하이텔로 민철호 씨 예전에 신청해 주셨고요. 대구 상동에서 이은정 씨, 그리고 덕수형과 듣고 싶다고 고준일 씨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All Shook Up 띄워드렸어요. 자, 동서 냉전이 끝난 지금은 빌리 조엘이니, 엘튼 존이니, 스콜피언스 같은 팝 뮤지션들이 구소련과 중국, 뭐 그 밖에 과거 공산진영 국가에서 공연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소련 내에서 락앤롤을 듣는다는 것은 금기사항 중에 하나였죠. 이런 미국의 팝 레코드나 테이프들은 암거래를 통해서만 보급됐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착안해서 만든 영화가 바로 레드핫입니다. 음악 고등학교 학생인 주인공이 몰래 구한 락앤롤 레코드에 빠져서 이를 친구들과 어울려 듣고는 결국은 전공인 클래식 공부를 포기하고 팝 밴드를 결성한다. 뭐 그런 줄거리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락앤롤은 하나의 정신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영화가 시작되면서 나왔던 첫 번째 노래가 바로 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All Shook Up이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요, 엘비스 모창 대회가 매년 열린다고 합니다. 저도 언젠가 그 TV 해외 토픽 시간이니 뭐 여러 신문에서도 많이 났었어요. 본 기억이 나는데요. 복장, 헤어스타일, 구레나루 여튼간에 엘비스와 똑같이 하고들 나와서는 노래도 똑같이 불러대는 게 참 재밌었어요. 국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개그맨 장두석 씨. 처음에 TV 활동을 할 때, 데뷔할 때 레퍼토리가 Burning Love를 부르면서 엘비스 흉내를 내는 것이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 동서막론하고 엘비스 흉내 내기는 국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뜻에서 한 곡 들어볼까요? 영화 Wild at Heart, 광란의 사랑에서는 또 니콜라스 케이지가 엘비스의 노래를 기가 막히게 부르죠. 그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Love Me. Treat me like a fool, treat me mean and cruel, but love me. sad and blue, crying over you, dear only. I would beg and steal. 이틀의 황철희 씨, 김성주 씨 잘 들으셨습니까? 광란의 사랑 중에서 Love Me 노래 부른 사람이요. 니콜라스 케이지입니다. 이 정도면 가수로 전업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데이빗 린치 감독의 영화였죠. Wild at Heart, 광란의 사랑. 이 영화를 보면요. 그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에 로라던에게 추근대는 한 사나이를 니콜라스 케이지가 혼쭐내주죠. 그리고 나서 그녀를 위해서 아주 멋지게 한 곡을 뽑는데요. 바로 그 곡이 좀 전에 들으신 Love Me였습니다. 이 곡 엘비스의 곡이라는 거 아시는 분들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서요.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엘비스의 흉내를 참 많이 내죠. 복장도 그렇고요. 이 영화 속에서 특히 뱀가죽 부츠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근데 실제로도 니콜라스 케이지가 엘비스의 열렬한 팬이랍니다. 영화 허니문 인 베가스에 출연하게 된 것도 사실은 와일드 하트를 본 제작자가 그를 강력하게 추천해서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그러고 보니까 허니문 인 베가스 정말 엘비스 노래의 잔치 속상 같은 영화였었죠. 뭐 뿐만이 아니라 엘비스를 위한 영화였다 해도 그 과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온통 엘비스 복장에 엘비스 노래에 특히 거의 끝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가짜 엘비스 복장을 하고선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낙하산을 타고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 장면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삽입된 노래들도 모두 엘비스의 곡이었는데요. 유명 가수들이 각자 리바이벌 해가지고 색다른 맛을 전해줬죠. 자, 그 중에서 한 곡 빌리 조엘의 음성으로 들어봅니다. Heartbreak Hotel. heartbreak hotel. It gets so lonesome, baby. It gets so lonesome. It gets so lonesome. You could die. 영화 허니문 인 베가스에 이어서 비발라 베가스의 주제가 띄어드렸습니다. 엘비스와 앤 마가렛이 출연했던 엘비스 최고의 흥행작이었죠. 비발라 베가스. 이 주제가 역시 대히트를 했었는데, 아니 그렇다면 엘비스의 곡이 이렇게 현대적일 수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물론 아닙니다. 이 곡은요, 재작년에 그룹 지지탑이 리바이벌에서 히트를 시킨 그 곡입니다. 그런데 지지탑의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 엘비스의 유령이 카지노에 나타납니다. 영화 미스터리 트레인과 흡사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엘비스의 정신이 영화와 대중음악에 아직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팝아트의 선구자인 앤디 워홀 아시죠? 그의 그림 중에는 엘비스가 서부의 사나이로 나오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4장으로 연결된 그림 속에서 엘비스는 총을 뽑아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써놓은 글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아무도 엘비스의 늙은 모습은 모른다. 글쎄요, 여러분들 그 밑에 한마디씩 덧붙여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자, 더티 해리 시리즈로, 더티 해리 시리즈로 유명한 돈 시겔 감독 아시죠? 그의 영화 중에 플레밍 스타라는 서부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연기로만 승부하고 싶다라고 외친 엘비스가 노래는 좀 줄이고 혼신의 연기를 보여줬던 영화가 바로 그 영화 플레밍 스타였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Summer Kisses, Winter Tears가 처음 나왔는데요. 바로 어제 시네마 천국 시간에 보내드렸죠. 이 곡을 그 영화 Until the End of the World 중에 바로 이 곡이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 곡 한 번 더 들어보죠. 줄리 크루스의 음성입니다. Summer Kisses, Winter Tears. Kisses, winter tears. That was what he gave to me. Never thought I'd travel all along the trail of memory. Happy hours, lonely years. But I guess I can't complain. For I still recall the sun. Elvis Presley가 명연기, 혼신의 연기를 보여줬던 Flaming Star 중에서 Summer Kisses, Winter Tears, Until the End of the World에도 삽입된 곡이었죠. 줄리 크루즈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최근 영화 True Romance를 보면 크리스찬 슬레이터가 역시 엘비스의 광적인 팬으로 등장합니다. 처음 보는 여자를 앉혀놓고 엘비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거의 동성애적인 사랑이라고 느껴졌는데요. 마침 호소하듯이 토로하던 장면이 생각이 나고요. 또 그에게는 엘비스의 환상이, 환영이 보이죠. 그 엘비스의 환영을 연기했던 인물이 바로 마이킬머였어요. 여러분들이 참 못 찾으시던데. 그리고 영화의 맨 마지막에 결국 해변에 앉아서 아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아들 이름까지도 엘비스로 짓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엘비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영화에 많이 나오는데요. 동경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받았던 고령가 살인사건. 여기에서 주인공 소년의 누나가 엘비스의 Are You Lonesome Tonight을 굉장히 좋아하던데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엘비스의 팬은, 최고의 팬은 아무래도 앤 마가렛이 아니었나 싶어요. 엘비스의 청혼을 거절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이 둘이 공연한 영화가 아까 전에 음악을 들으신 Viva La Vegas입니다. 라스베가스요. 제가 자꾸만 라베가스라고 하네요. Viva Las Vegas. 그런데 둘이 공연한 영화는 이 한 편뿐이라는 것이 좀 아쉬운데요. 엘비스의 장례식 날 바로 관 옆에서 선글라스를 낀 채 흐느끼던 앤 마가렛의 모습이 전 세계 신문에 나기도 했었죠. 또 많은 분들이 부인 프리실라 프레슬리보다는 앤 마가렛이 엘비스의 영원한 연인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말을 하던데, 그 영화 비터문에서 삽입곡으로 쓰였던 엘비스 프레슬리의 Fever를 그렇다면 앤 마가렛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죠. Romeo loved Juliet. Juliet, she felt the same. When he put his arms around her, he said, Julie, baby, you're my flame. Thou give us fever when we kiss her. Hey, a fever with thy flame, you. Fever, I'm on fire. Fever, yeah, I burn for soup. Captain Smith and Pocahontas had a very mad affair. When her daddy tried to kill him, she said, Daddy, oh, don't dare, he gave me fever. Fever, fever. With his kisses, fever when he hold me tight. Fever, fever, fever. I'm his missus, who daddy won't you treat him right? You listen to my body. Here's the point that I have made. Cheeks were born to give you fever. Be it Fahrenheit or centigrade, they give you fever. Fever, fever. When you kiss them, fever. When you leave, you learn. Fever, fever. You sizzle. What a lovely way to burn. Yeah, yeah. Oh, what a lovely fever, way to burn.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fever, 영화 비터문에서도 삽입곡으로 쓰였죠. 엠마 그랜트도 노래 잘하네요. 아, 참. 외국 배우들은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대부분의 이렇게 여러 가지 재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엘비스 프레슬리의 얘기 재밌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곡은요. 하이텔로 단국대학교 94학번 토목공학과의 박영준 씨가 여러 번 신청하신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하이텔로 최진수 씨 그리고 전영선 씨도 신청해 주셨죠. 오주의 마법사 중에서 Somewhere Over the Rainbow 박영준 씨 신청하신 그대로 임펠레테리의 연주로 띄워드립니다. 영화 오즈의 마법사 중에서 Over the Rainbow, 오늘은 임펠리테르의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첫머리에서 약속드렸죠? 중국 영화음악 음반 한 분께 보내드린다고요? 오늘은 서울 관악구 신림이동의 승원 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승원 씨, 그리고 오늘 마지막 곡도 함께 들어주세요. 오늘 마지막 곡은요, 제가 예전에 이 영화를 보면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피가 하도 많이 나와서요. 참 그때만 해도 순진했죠. 지금은 피가 뚝뚝 흘러도 눈 부릅뜨고 다 보니까요. 엽청문이 가수로 나오는 영화죠. 주윤발과 함께 첫별상웅 중에서 엽청문의 음성으로 그대로 띄워드립니다. 지엔수의 일생, 전취 일생, 취하는 인생이라는 곡입니다. 강호석 씨 듣고 계시죠? 이 곡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고요. 편한 밤 되십시오.